했나 설레지 않는 내가 싫어 내 맘이 언젠가부터 더는 반응하지 않아 Hate me now 식어버렸으면 좋겠어 나를 보는 그 눈빛에 사랑이 없으면 좋겠어 Baby 넌 참에 말게 날 사랑한대 나도라고 말하고 싶어 너